하얀 와이셔츠에 가지런한 넥타이를 맨 화이트 컬러. 마구 굴려도 쉽게 찢어지거나 때묻지 않는 원색 블루진을 입은 블루 컬러에 이어 탄탄한 강철로 전신을 무장한 스틸 컬러들이 공장 일자리에 들어섰다. 한국의 로봇가 들어온 것은 5, 6년 전쯤. 아직 로봇을 주력으로 할 만큼 공장 시스템이 발달되지 않았고 또 유두두 하나마 들지 갈력 본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무튼 그렇게 돈서부 들어와 그저 스틸칼라의 전조역을 이행화 70, 8년 5 사용했던 수삼삼층구 티크도 다한국 고소음 선신가족고 예방만 있고 두두 부탁드려 많은 것도 끝이 티크 누군데 누군데 누군데 누군데 아이 오요요요 아예 오예야야야요 오예 예야예 오야오 오하하기 오해니 아예 오기해니 해리하해 에헤헤야 오아이 오예 아 오예 헤헤헤헤 Thank you.